우리나라 특명전권대사가 3월 28일 스위스 연방 대통령에게 신임장을 봉종했습니다.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도리스 로이트 하르드 대통령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한대송 대사가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의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야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께 자신의 중심으로 되는 인사를 전해드릴 것을 대사에게 부탁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용남 동지에게 인사를 전달해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대통령은 두 나라 사이의 쌍무관계 역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조선반도의 정세가 하루빨리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